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각하에 서거 23돌세에 지음한 아프리카 지역 인터넷 토론회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2017년 백두산 윈칭송 대회 국제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이며 조선인민과의 친선 및 연대성 아프리카 지역위원회 위원장인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 전국위원장 다미안 오그본나가 최근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토론회를 통하여 조선인민, 세계 진보적 인민들과 함께 탁월한 사상지론과 혁명실천으로 역사와 인류 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일성 대원수각하의 위대한 생애를 감회 깊이 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가장 걸출한 수령, 불세출의 위인, 인류의 대성인이신 김일성 대원수각하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은 최고 령도자 각하에 의하여 빛나게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편지는 그의 용도 따라 조선인민이 김일성 대원수각하와 김정일 대원수각하의 생전의 염원인 사회주의 강국건설 위업 수행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하리라는 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최고 용도자 각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중심으로 축원한다고 편지는 지적했습니다.